H 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 방송국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을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정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9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힐링 닥터 김사부 더 예뻐져야 해. 더 잘생겨져야 하고 더 말라야 해.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을까? 우리는 가끔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자꾸만 못난 생각들을 하곤 해요. 누구보다 사랑해줘야 할 나인데 가장 만만하다는 이유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곤 하죠. 여러분은 오늘 자기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씩은 해줬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에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진 않나요? 여기는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 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차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질병, 많은 분들께서 거식증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 섭식장애에 대해 알아볼게요. 투더본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릴리 콜린스가 주연을 맡아 거식증 환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말라서 뼈밖에 없고 매일 빈혈을 달고 삽니다. 먹기를 거부하고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꿰고 있죠. 조금이라도 많이 먹은 날엔 구토를 하고 죽기 직전까지 운동을 합니다. 살이 찌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죠. 이렇게나 말랐는데도 그녀는 자기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계속해서 먹기를 거부하다 결국 죽을 위기까지 처하죠. 저도 그녀만큼은 아니지만 다이어트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위험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하루에 세 번씩 체중계에 올라가고 당류가 조금이라도 높은 음식을 먹은 다음 날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이렇게 저 자신에게 너무나 엄격하고 강박적으로 대했어요. 항상 예민해져 있었지만 제가 비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행동들은 제 몸을 해치는 일이었어요. 과도한 절식은 곧바로 폭식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음식에 지배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 행동들이 섭식장애의 초기 증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섭식장애란 체중과 체형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질병이에요. 이미 정상 체중임에도 과도하게 체중을 감량하려 하고 몸무게와 칼로리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죠. 예를 들어 투더본의 릴리 콜린스는 음식을 거부하다 영양소가 부족하여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링거를 맞게 되는데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걱정한 건 바로 수액의 칼로리가 얼마냐는 거였어요. 이처럼 지나치게 칼로리에 집착하죠. 릴리 콜린스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바디 프로필이나 다이어트로 인해 칼로리나 영양성분에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 귀 기울여주세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살이 찌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심해진다면 금오혈경이 나타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무서운 병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본인이 섭식장애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꾸 주변에선 말랐다, 살 좀 그만 빼라 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본 모습은 너무나도 뚱뚱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섭식장애로는 거식증과 폭식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거부하고 절식하는 거식증과 함께 대체적으로 폭식증이 동반되는데 몰래 나 혼자 있을 때 이성을 잃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음식을 위에 쏟아붓죠. 그리고 나서 구토를 한다던가 설사약을 먹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기혐오와 자책감을 느끼게 되죠. 항상 웃고 있는 것만 같던 추도, 어른일 것만 같던 아이유도 섭식장애를 겪었었다고 말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 목 끝까지 음식을 우겨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절식을 하고 약을 먹죠. 이처럼 정말 누구에게나 섭식장애는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요.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 먹기였을 수도 있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생겼을 수도 있고 운동과 식단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해진 경우도 있죠. 마른 몸을 선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꾸만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다 거식증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고요. 거식증은 가장 자살률이 높은 정신질환이라고 해요. 흔히 위험한 정신질환인 우울증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식증의 치명률은 5에서 20%. 정신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열량 섭취를 거부하기에 육체적 건강도 망가져서 우울증 발생률도 올라가고 이게 곧 자살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섭식장애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식단과 습관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를 봐야 해요. 단체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있거나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지장을 주거나 친구들을 만났는데 영향을 끼친다면 당신은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억지로라도 본인의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남들이 먹는 1인분을 똑같이 3끼 먹는 연습을 하며 비정상적이었던 식단을 돌려놓아야 해요.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매끼니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닌 다른 건강하게 해결하는 나만의 루틴을 가져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면은 누구 하나 똑같지 않아요. 당신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그걸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날 용서하기.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조금은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마음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병철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자기 착취의 시대이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과거 규율사회에서 우리의 행동을 강제시킨 건 커다란 시스템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우리 자신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해져 보자고요. 오늘의 힐링닥터 김사부, 섭식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 인스타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오늘의 힐링닥터 김사부 두 번째 영업을 마칩니다.